왠지 너보다 더 난 남자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다 결국엔 널 떠나 혼자서 살아보다 만나는 남자마다 결국엔 다시 네가 또 생각이 나 나를 한 번도 울린 적이 없었던 네가 사실 난 사실 난 너를 보는 너를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들려오는 네 소식은 모두 다 네가 날 떠나 행복하긴커녕 매일 밤 울고 있다